접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조의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입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어디서 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어제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당선이 돼가지고 어제 술을 마셨습니다. 당선턱 안 쓰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하다니요? 해준 거 있어요? 어? 표 행사하셨나요? 아니 네가 하지 말라며. 아니 그 못하신 거니까. 하지 말라며.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못하신 거니까. 아 너무하네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해준 건 없어도 이 방에서 내가 저희 물 떠다 놓고서는 기도드렸다고. 아 역시 형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어제 네. 원래 오늘 시험에서 시험 공부를 밤에 살라 했는데 술 마시나 밤에 샜죠. 아니 분명히 어제 나랑 카톡할 때 밤샐 거라고 공부하느라 밤샐 거라고 이러더니 갑자기 오늘 카톡 와가지고 술 마셨다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 해가지고 밤새게 냅뒀더니 하긴 뭐 네가 내 아들이냐. 원래 공부할 생각은 제가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원래 어제 잠깐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네.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술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재밌는 OT를 위해서 열심히 술을 가졌습니다. OT요? OT 가셔야죠. 내가 왜? 안 가시나요? 내가 왜? 아니, 복학생 OT 가서 친해져야죠 신입생이. 아 내가 왜요? 아 가셔야죠. 아 나 바빠. 아니 가셔야죠. 아 3일 동안 못 빠잖아. 아니 가셔야죠. 안 돼 안 돼. 내가 OT 왜 가? 이틀만 오세요 그럼. 아 이틀 내가 그럼 차비 어떡하려고. 이틀만 오세요. 그럼 내가 거기 OT에만 한 10만원 쓰냐?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 죽겠구만. 거길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네 저희 네. 근황은 이렇고요. 네. 저희 근황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번 주에 어떤 얘기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일단 이벤트를 실시했죠. 저희가 승무패 네. 맞춰달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그 경기에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엘클라시코 경기가 무승부로 네. 끝이 났습니다. 그게 네. 대략 40년 만에 무승부를 하죠. 40년 만이고 역대 9번째 무승부로 기록이 됐답니다. 두 팀이 한 300경기 만났는데 9번밖에 무승부가 없대요. 게 진짜 대단해. 0대 0도 아마 한 경기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요. 다 골이 그게, 골이 네. 들어가는 경기들이 었기 때문에 신기한 애들이. 그냥 오늘 그러니까 이 경기 하기 전에 이제 그 선수들이 라커룸 이제 그 통로에서 나오는 통로에서 보면은 뭐랄까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치열함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진 했어요? 뭔가 좀 약간 선수들이 긴장감이랑 경기장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유의 긴장감은 있는데 옛날처럼 막 살벌한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살벌한 선수들이 다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페페 지금 벤치에 있었고 그쵸. 또 피케는 나왔고 피케는 생각해보니까 그 통로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 아 물론 내가 통로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카메라로 봤을 때 피케는 통로에서 못 봤던 것 같고 네. 라모스랑 호날두 그리고 메시 뭐 이런 애들은 인사하고 안드레 고메스 이런 애들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피케는 또 못 본 것 같아.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마저 방송에 네. 들어서 얘기하고 저희가 실시한 이벤트 이제 당첨자 발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승무패랑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두 부분에 맞는 분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네. 일단 결과를 맞추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11분 참여하셨는데 한 분 맞췄어요. 아니 솔직히 300몇 경기를 해가지고 9번 무승부 했는데 맞추는 게 더 신기하지. 저 맞췄잖아요. 어? 저 맞췄잖아요. 아 너 좋다. 너도 잘 맞다. 아 그리고 저희끼리 했던 그 미니 이벤트 저희끼리의 그 단두대회 외치는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완패했습니다. 제가 두 경기 맞추고 한 경기 틀렸고요. 세 경기 다 틀렸습니다. 아. 아니 나 이래서 내기하면 안 돼. 진짜 박펠레 태클을 타는 것 같은 같은 박식이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같은 박식이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박문성 펠레죠. 박주성 펠레죠. 그쵸. 이제 그 라인으로 네, 이제 가시는 거죠. 아 그렇죠. 박씨들 예. 박펠레는 이제 끊임이 없는 이제 제 밑으로 또 누군가 한 명 이제 데려오려고 네, 누군가 섭외 중인가요? 네 섭외 중입니다. 아. 박씨 위주로. 근데 또 주변에 박씨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한 분 일단 확정이 되셨고요. 한 분 됐고 이제 남은 두 자리는 네. 저희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신 다섯 분 중에 저희가 3부 때 사다리 타기를 할 건가요? 사다리 타기를 해서 네, 저희가 두 분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건 하나의 오늘 소주제고요. 메인 이벤트는 저희가 준비한 경기가 첼시 맨시티 경기 그리고 엘 클라시코 그리고 이제 3부에는 저희가 경기 말고 저희가 이 전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3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망했어요. 네. 제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미리 얘기하고 이제 퀄리티 망했어요. 3부는 안 들어 아니야 그래도 들으면 유익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좀 준비는 많이 했어. 그렇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해서 저도 같이 듣는 입장이니까 아, 근데 우리 같이 잘 배워봅시다. 이렇게 댓글 한번 쭉 보는데 네. 아, 다들 이렇게 창의력이 없냐? 왜 그래요? 뭐 다 파이팅이야 파이팅이고. 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네. 아직 우리는 애기 단계 그 유아 단계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1부를 시작을 할게요. 1부 원래 하던 대로 EPL 경기 리뷰를 할 텐데 EPL이 이번 주에 생각보다 좀 근데 재밌는 경기들이 많긴 많았어요. 네. 맨유 에버튼 경기도 있었고 아스날 웨스트햄 경기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스날이 너무 크게 이겨버렸고 네. 또 뭐가 있었죠? 약간 하위권 경쟁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썬더랜드 레스터시티 있었고요. 어,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6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챙겼고 그러고서 또 파듀 감독 나 이제 또 뭐라 할까 그 코 커져가지고 이제 또 막 나대기 시작했죠. 잘난 척하고 나대기 시작했어요. 다음 경기 지면 또 개박살 날 텐데 또 기성용이 다음 경기가 헐시티 홈에서 하는데 저는 헐시티 승리 봅니다. 저도 파듀가 빨리 살리길 바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헐시티 승리 봅니다가 아니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원래는 어떻게 되면 코리안 더비가 될 수 있었던 경기인데 토트넘 수완지 경기가 있었죠. 수완지가 네. 드디어 최하위로 네.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뭐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중국에서 오퍼를 받고 있대죠. 200억 연봉 200억이라는데 야 그렇게 벌려면은 아 그 200억 주면은 난 간다. 저도 가죠. 홍정호도 갔는데 기성용이라고 못 가겠나요? 아 뭐 기성용 정도면은 아 근데 그게 포그바랑 거의 비슷하다며 연봉이. 아 그래요? 네, 포그바랑 역대 그러니까 베스트 5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 5라는데 200억이면. 근데 가면 다시는 유럽으로 올 생각을 못 하죠.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안 와도 돼요? 아, 나중에 FC 서울에서 은퇴하는 걸로. 아 다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얘 연봉을 어떻게 키워요? 정조국도 왔는데 뭐 다시. 아, 자기가 낮춰야지 다시 한국으로 올 거면은. 그런가요? 자기 낮춰야지. 뭐 잘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뭐 어디다 써뭐 뭐 그거 다 쓰지도 못하겠다 그거. 아 근데 기성용까지 중국 가면 기성용도 중국화 되면 어떡하나. 200억으로 3년 뭐 예를 들어 한 4년에서 5년 계약한다고 치고 한 그러면은 200억이니까 800억에서 1000억을 이제 버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은 저기 뭐냐 부단 하나 세우겠다 한국에서. 맞네. 어떻게든 뭘 하겠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은 자기가 연봉을 낮춰야지 그거 뭐 좋다고 뭐 꼿꼿이 고개 세우고 들어옵니까 그거를. 근데 생각하니까 아직 서른도 안 됐어요. 서른도 안 됐어요. 아, 대단해. 대단해. 중국이 대단한 건지 기성용이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그런데. 예.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또 그 고집이 있죠. 유럽에 남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면 뭐 그 오퍼는 또 스스로 사라지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지금 수완지면은 예 네, 충분히 나와도 될 것 같아. 딴 데를 가야죠. 중국 말고 저는 유럽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오퍼가 안 들어오는데? 그럼 중국 가야지 뭐. 중국 가야지. 뭐. 그냥 FC 서울로 와 다시. 아, 지금 당장 FC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리 없는 거 아니야 막. 다카아키 주세종한테 밀려가지고 심지어 오스마르한테 심지어 밀려? 그 세 명한테 밀려가지고 서브 벤치 달구는 거 아니야 막 한국 와서? 한국 와서 차라리 유럽에서 살고 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중국에서 벤치 달고 200억 받고 어쨌든 이런 EPL 소식들이 네,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본 소식은 첼시 맨시티 경기입니다. 저희가 네. 첼시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는 첼시 팬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놓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보다가 자긴 했는데 저도 뒷부분밖에 못 보긴 했는데 요즘 하도 일찍 자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전까지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시더니 이제는 잠이 쏟아져서 너무 일찍 자가지고 이거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행복한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잠이 쏟아져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일찍 자가지고 잠은 쏟아지지도 않아 심지어 몇 시간 못 자지도 못하는데 너무 일찍 자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럼 몇 시간 안 자는 게 아니죠. 그래도 6시간 주무신다고요. 아 그건 인정. 요즘 그래서 좀 뭐랄까 다크서클이 한 0.5mm 정도 올라오긴 했어요. 다행이죠. 네. 어쨌든 첼시 맨시티 경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라인업이 어떻게 됐나요? 라인업을 불러드리면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맨시티일 것 같아요. 뭐 첼시는 워낙 그 원래 쓰던 전술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3백 4-3-3 마티치 부상 때문에 파브레가스 대신 쓴 거 정도 빼고는 근데 네. 맨시티가 3백을 들고 나왔죠. 네. 맨시티 3백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좌우 이제 윙어들 윙백 겸 윙어들 그 자리가 좀 신기했죠. 사네랑 이제 누구냐 예, 실바. 실바를 이제 좌우에 배치를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첼시 같은 경우는 모제스를 윙백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알론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윙백이기도 하니까 수비에 신경을 쓰겠다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사네랑 그리고 실바 같은 경우는 전혀 수비적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방에서부터 찍어 누르겠다는 게 딱 보였어요. 그렇죠. 예, 토트넘처럼 전방에서부터 토트넘 전반전처럼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찍어 누르겠다는 게 보였고 그리고 전반 초반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첼시가 조금 휘말렸죠. 알론소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사네의 스피드에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였고 뭐 모제스랑 아스필리쿠에타 그 사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제 좀 위험한 장면이 나왔었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상대를 이렇게 다 몰아놓고서는 크로스 공격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첼시가 뭐랄까 측면으로 잘 몰아내기도 잘 몰아냈고 그렇죠. 했는데 크로스를 이제 올리는데 다 다비드 루이스 뭐 아스필리쿠에타 워낙에 첼시 선수들이 그 공중 볼엔 강하기 네, 때문에 다 걷어냈죠. 뭐 케일이 자책골 장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 아 솔직히 잘 걷었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 아 그거 진짜 너무 잘 들어갔어. 너무 잘 들어갔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건 진짜. 크루트가 잘못이 아니라 케일도 정말 잘 걷었는데 그게 너무 잘 들어갔어. 그게 뭐 어떻게 뭐라 해야 할까 그 발등 바깥쪽을 했는 그러니까 바깥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발등 그러니까 발목이 살짝 틀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 차라리 골라인 아웃 시킬 거면은 그냥 헤딩으로 걷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그거 빼고는 다 잘 걷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크로스를 이 경기에서 37번을 시도했는데 겨우 6번 성공시켰을 정도니까. 예. 네, 코너킥까지 합쳐서 FM보다 못하네요. 옛날 반할의 맨유가 한번 그러니까 크로스 주구장창 크로스에다가 약간 그런 그 경기를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제스랑 그 알론소가 아니라 아스필리쿠에타 그 사이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도 몇 번 이제 데브라이너나 뭐 실바가 그 공간으로 그쵸. 이제 찔러주는 패스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전반전에 이제 케일이 이제 자책골 넣고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끝이 났죠 전반전. 첼시한테는 안 좋게 끝이 났죠. 예. 그런데 이제 후반전이 들어오고 별로 달라진 것은 저는 많이 못 봤는데 결국은 역습. 그렇죠. 네, 역습 한 방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역습 코스타가 영웅이었죠. 코스타가 확실히 등져주는 것도 잘했고 내주는 것도 잘 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마무리도 예 네, 잘 마무리까지 네, 잘했고 네 그랬습니다. 코스타도 잘 넣고 아자르도 잘 넣고 한 골이 누구였죠? 윌리안입니다. 네, 윌리안. 그리고 아 그 페드로가 나가고 윌리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역습에 조금 더 이제 페드로보다는 윌리안이 좀 더 직선적인 움직임이 강한 선수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윌리안을 물론 부상 때문에 이른 시간에 교체했긴 했지만. 윌리안을 넣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첼시의 큰 변화라 치면 파브레가스였죠. 선발 출장을 한 건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한 수가 나중에 후반에 통했던 것 같아요. 네네. 후반에 그 축축 뽑아주는 줄기가 그게 나중에 유효하게 전반전에도 보면은 맨시티랑 전반전 같은 경우도 슈팅 수치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땐 파브레가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라인을 올려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뒷공간 이제 항상 약점으로 대두되는 게 이제 그 뒷공간, 수비 그쵸. 뒷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브레가스가 이제 그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를 이제 날려주면서 다비드 루이스나 뭐 파브레가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 뒷공간, 사이 뒷공간으로 자주 날려주면서 뭐랄까? 좀 골과 밀접한 슛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위협적인 1대1 장면도 몇번 만들었고 그 아자르가 다비드 루이스 롱킥 받고서는 그쵸. 브라보까지 다 제끼고서는 크로스를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가 아무래도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첼시는 8경기 연속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한 리그, 경기 남았죠? 무리뉴 기록 깨는 그쵸, 것까지. 네. 지금 리그 9경기. 1위를 잘 달리고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서 다시 4위까지 네. 떨어졌어요, 네네. 맨시티 이러다 챔스 못 가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가긴 가겠죠? 가긴 가겠죠. 그 밑이 토트넘 맨유인데. 토트넘이 살짝 위험하긴 한데. 토트넘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득점력이 아, 근데 살아나는지. 손흥민이,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은 뭐한 달짜리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또 그동안 한창 죽쓰다가 그쵸. 겨우 한 경기 살아났는데 그것도 어디 상대, 스완지 수완이죠. 상대로 그, 뭐랄까. 그 리그에서 안 좋기로 유명한 스완지를 상대로 살아난 건데 과연 다음 경기가 어디죠?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과연 또 네 근데 살아날까? 그 코리안 리거들이 강팀에 강하잖아요. 항상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큰 빅클럽에 좀 약간 강한 면모도 있고. 일단은 근데 이제 뭐랄까? 맨유가 빅클럽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맨비가? 아무튼 뭐랄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숨 다음 경기가 맨유 대 토트넘이라 한숨 덜었죠. 그쵸. 어떻게 그 맨시티 바로 밑이 토트넘 맨유다 맨유인데 그 다음 경기가 둘이 싸우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밖에 둘 못 중에 한 올라오죠. 명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는 이미 맨시티랑 9점 차이가 나고 토트넘 경우가 한 3점 차이 나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은 메뉴를 응원해야죠. 맨유가 이기는 거죠. 지역 지역 사유. 라이벌을 이제 이기는 건데. 지연으로. 근데 그 뭐랄까 그거 알아요? 맨유가 이제 미넨 참사 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를 임대를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맨체스터 형제가 이기기를 바랄 텐데 무리뉴를 응원하겠죠. 그러겠죠? 페비 무리뉴를 응원한다. 응원한다. 이게 참 희한한 그림인데 아마 아이러니하네. 그러겠죠. 네, 아무튼 무리뉴도 응원 받으면서 또 욕하겠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 뭐랄까 맨시티 입장에서 한숨 돌렸고, 한숨 돌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챔스까지 다시 병행, 지금 챔스까지 병행하고 리그컵은 떨어졌을 거고. 이제 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는 박싱데이니까, 얼마나 네. 이 시기에 선수도 체력을 잘 관리해줄 수 있을지가. 상위 6개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겪는 박싱데이예요. 그러니까 유일 처음 겪는 첼시 콘테 같은 경우는 챔스가 없으니까 아, 그쵸. 네. 그렇게 빡빡 거기다가 리그컵도 일찌감치 떨어졌지. 떨어졌고 FA컵만 이제 시작이 되겠죠. 남았는데 FA컵도 아까 어디였더라? 입스위치 타운이었나? 뭐 그런 약팀하고 걸렸다고 들었는데 3부리그 팀이랑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선수 로테이션도 쉬울 거고 해서 그렇게 박싱데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고 그럼 유일하게 가장 큰 타격을 이제 클럽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겪어봤고 벵거야 뭐 20년째 겪고 있고요. 있고 무리뉴도 이미 많이 겪어봤고 포체티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팬만 이제 처음 겪는 건데 그 시기에 얼마나 선수들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지가 이제 그렇죠. 그의 능력이 보일 거예요. 지금 약간 선수들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웹툰에서. 많아요. 뭐 각색이 좀 있죠. 있죠.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감독도 분명히 선수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을 거고, 근데 선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전술이 아직 들어맞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도 지금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맨시티가 올해 마무리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으로 넘어간 시기가 이번 마지막 박싱데이를 잘 넘겨야 하는 맨시티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흐름이 좋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경기 일정은 다른 빅4들에 비해서는 지금 앞으로 한동안은 좀 편해요. 많이 편하죠. 네. 맨시티도 편하긴 한데 첼시도 앞으로 한동안은 좀 편해요. 첼시는 그래도 체력 네. 면에서는 다른 팀들보다 많이 비축을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승점을 더 많이 쌓아놔서 격차를 벌리는 게 중요하겠죠. 뭐 다음 경기가 웨스트 브로미치, 그 다음이 뭐 썬더랜드. 근데 항상 모르는 건 항상 헬리스. 저희가 말하지만 공은 둥굽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행인 게 빡빡한 일정에서 이렇게 약한 약팀들을 상대하니까 또 너무 예쁘고 로테이션 돌렸다가 무승부 뜰 수 있어요. 로테이션은 안 돌릴 것 같아요. 체콘테 성격상. 왜냐면은 그러다 피로고전 하죠. 뭐라 해야 될까, 콘테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11명의 플러스 뭐 파브레가스, 윌리안 정도인데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딱히 막 크게 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테이션을 뭐 코스타 대신 바추아이를 넣는다거나. 아 근데 바추아이가 근데 코스타가 너무 잘해주니까 바추아이가 좋긴 한데 바추아이가 너무 못 나와. 그러니까 바추아이를 초반에 이제 시즌 초반에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 그쵸. 기록해주고 하면서 좀 기대가 많았는데 못 나와요. 코스타가 너무 전술상 잘하니까. 전술상 어쩔 수는 없다고 치지만 아 그래도 바추아이가 좀 아깝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까운 자원입니다. 뭐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바추아이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에는 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일단은 선수가 없어서 3-4-3을 쓰는 건데 선수도 없을 뿐더러 여유가 없죠. 왜냐면 첼시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시즌 무조건 챔스를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챔스를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쿼드를 쉽게 바꿀 수가 없죠. 승점 한 점 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하려고는 안 하겠죠. 그쵸. 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선수도 3-4-3에 그러니까 콘테도 처음 왔을 때 4-2-3을 썼다가 그쵸. 뭐 뭐냐 4-4-2를 썼다가 4-4-2도 썼다가 뭐 다 써보다가 겨우겨우 찾은 게 3-4-3인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층이 3-4-3을 쓸 수밖에 없는 선수층이다 라는 것이 반증이 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시즌이나 아니면은 이번 겨울 이후에 선수를 조금 더 영입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아무래도 조금 바추아이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 못 볼 것 같고 또. 어쨌든 참 첼시로서는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지 않다 보니 행복한 고민만 하고 있을 거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아요. 뭐 맨시티도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경기 뭐 우울해 하기보다는 승점 쌓아야죠 했는데 19일날 맨시티 아스날이네. 아하. 요 경기 또 재밌겠네. 지금 아스날이 흐름이 좋죠. 네. 아스날이 뭐 지루 나올 때마다 골 넣고 있고 지금 산체스도 흐름이 좋고요. 산체스도 흐름이 좋고 얼마 전에 또 루카스 페레스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해트트릭 했죠. 오늘 새벽인가요? 네,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오늘 새벽 챔스 했나요 어제? 네, 네 오늘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아. 물론 자네라 경기는 못 봤지만 네. 해트트릭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일단은 1위가 확정인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루카스 페레스가 바젤이었나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군요. 드디어 나와서 드디어 페레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2차진 이름이었는데 네, 루카스 페레스 해트트릭을 했으니까 뭐 한동안 뭐랄까 서브는 좀 확보를 해줬다 다시. 이번 EPL에서 좀 재밌던 경기가 한 경기가 더 있어요. 그 리버풀 본머스 경기인데 리버풀이 전반전까지 2-0으로 이기고 가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나다나케한테 골을 먹히면서 4-3을 썼어요. 나다나케가 또 첼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심히 봤죠. 네. 이 경기 진짜 저는 기대 안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 리버풀이 무난히 이기겠지 했는데 왜냐하면 전반전에 너무 리버풀이 잘했어요. 오리기 선수 정말 잘했고 뭐 피르미누고 다른 선수도 다 정말 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아 본머스는 뭐 그냥 역시 본머스구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팀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우겨넣듯이 다 밀어넣는데. 난 지금 이거 방송 끝나면은 딱 요거 두 경기 보려고. 본머스 리버풀이랑 에버튼 맨유. 아. 딱 두 경기 한번 보려고. 자, 에버튼 맨유는 저도 경기를 못 봤어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펠라이니가 개새끼. 펠라이니가 정말 개새끼더라고요. 네, 펠라이니가 개새끼인데 내 돈 이렇게 한. 아 뭐 물론 이 경기 이겼어도 이 경기 이겼어도 안 돼요. 이미 앞에 두 경기 이겼어도 앞에 두 경기가 두 경기가 안 돼갖고 아무튼 펠라이니가 개새끼입니다. 펠라이니 그 박문성이 칼럼도 썼던데 맞아, 펠라이니 맨유급 아니야. 네 그 댓글도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요? 기회 되면 한번 댓글을 그래 이건 네. 저는 아, 댓글 먼저 봤습니다. 펠라이니 너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체 자원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없는데 계속 자리를 주죠. 그렇죠. 예. 역시 무리뉴가 무리뉴가 이제 명장이란 타이틀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펠라이니 때문에. 무리뉴가 옛날 뭐 첼시 감독일 때부터 피지컬 좋은 애들을 좋아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마티치. 드록바, 뭐 마티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드록바나 뭐 에시앙도 키가 뭐 키나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탄력이 있는 선수고. 그쵸. 센터백 같은 경우도 뭐 뭐냐 저기 존텔이나 카르발료 뭐 카르발료가 나가고 나선 또 누구 썼더라? 뭐 조우마 같은 경우도 피지컬 좋은 선수고 뭐 아무튼 피지컬 괴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펠라이니를 한 번만 더 하고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겨울에 이적을 시킬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슈바인슈타이거와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맨유는 도대체 리빌딩 해가지고 명가 재건설 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고 얼마가 선수를, 더 들어야 선수를 되는지 선수를 얼마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슈나이덜린이라는 네. 그 좋은 선수 사놓고서 다시 얘를 태블로 만들어놓고 네. 데파이 데려와 놓고서는 태블로 만들어놓고 네. 마샬 1년 잘 써먹더니 태블로 만들어놓고 근데 마샬은 그래도 꾸준히 뭔가는 해줘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아니어도 유로파나 이런 데서 어쩌다 한 경기 나와가지고 골 넣고 하니까 근데 또 어디에서 또 사가겠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마샬도 마샬도 어디 얘기 레알이었나 프랑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마샬의 주급을 다시 그 책임질 수 있는 클럽이 나올지가 꽤 비싸게 불렀었어 근데 아 그랬나요? 꽤 비싸게 불렀었어 마샬. 지금도 꽤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아마 불렀던 것 같아. 왜냐면 겨우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적한 지 그래서 사오려면 돈 꽤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산다면 지금 맨유는 참 분위기가 안 좋은 반면에 이브라이모치가 골을 넣었죠? 이브라이모치 없군요? 녹아났네요. 에버튼전 얘기하는 그쵸? 거야? 이브라이모비치죠? 네, 그렇죠. 이브라이모비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브라이모비치가 4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계속 이제 다시 그 결정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야. 이브라이모비치가 나오면은 골은 넣는데 경기를 못 이겨. 아니 경기를 못 이기는 건 둘째치고 속도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가 그렇죠. 자체가 공격이 뭐랄까 다 득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격이 풀어지질 않잖아. 이브라이모비치가 한 방은 있는데 한 방만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선수죠. 한 방을 믿고 데려온 선수였으니까. 근데 맨유는 이제 이브라이모비치를 역할을 똑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브라이모비치도 맨유가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럴 거면 그 거의 나라 세워준다는 그 팀을 갔어야 되는데 아 이브라이모비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어디였죠 그 팀이? 독일 3부리그였나? 아 맞다 어? 그게 이브라이모비치였나? 그쵸. 그 브라질 리그에서 메시 그 데려오겠다고 했던 팀이 있지 않나요? 그 뭐 그건 잘 모르겠네. 막 돈은 못 주는 대신에 뭐 왕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런 소리 했던 거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브라이모비치도 고생을 하고 맨유 전체가 지금 다 고생하는 중이라 네. 무리뉴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첼시에 있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다시 맨시티 첼시 얘기로 돌아오면 어쩌다 보니까 남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맨시티 첼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경기 막판에 퇴장 있었잖아요. 아 아게로 네. 그 뭐야 아게로가 다비드 루이스 담글라고 이제 이게 근데 태클을 봤을 때 딱히 담글라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냥 공을 뺏으려고 태클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경기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스터드를 들고 들어간 게 그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져서 이제 일단 태클을 하고 보자 했는데 스터드가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비드 루이스가 몇 달 또 아웃 될 뻔 했는데 다행히는 아니 다리가 어떻게 그렇게 꼬이지? 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잘 빼더라. 그러니까. 어. 아무튼 담궈질 뻔 했는데 다행히 담궈지진 않고 아게로는 그대로 퇴장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데기 때렸죠. 파브레가스가 사데기를 때렸는데 사데기 맞았죠. 아니죠. 파브레가스가 사데기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페르난지뉴가 목을 쳤죠. 이렇게 팍. 그런가요? 네,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파브레가스가 그 뭐야? 전 그 파브레가스가 맞는 장면밖에 못 봤어요. 아니야, 파브레가스가 먼저 때렸어. 아 그래요? 네, 파브레가스가 먼저 사데기를 살짝 때리고 중계에서도 그 이거만 보여주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안 보여. 그거 말고 요것도 그거 그러니까 요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파브레가스가 사데기를 때리는 걸 또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네, 파브레가스가 사데기를 먼저 때리고 어 나쁜 새끼네요. 지는 퇴장 안 당하고 사후 징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데기를 때린 게 근데 살짝 톡 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에이 그러지 마 하면서 톡 친 거 같은데 페르난지뉴가 뭔가 약간 과한 반응을 딱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파브레가스가 손을 잘 쓴 거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게로 선수가 징계를 받았죠. 두 경기 출전 아닌가요? 네 경기. 네. 아게로가 네 경기 출전 정지 받았고요. 페르난지뉴가 세 경기 출전 정지 받았습니다. 맨시티로서는 오히려 악재가 계속 겹칩니다. 이제 다행히 네 경기 세 경기면 아스날전 못 나오죠. 포함이네. 그렇죠. 못 나오죠. 어. 아스날소는 아 그래도 뭐 균도관 있고 야야투를 쓰겠죠. 야투도 있고 스쿼드는 두텁지만 공격수가 문제죠. 아 근데 이에나 초가 나오나요? 야야투레 말고는 페르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야야투레 말고 페르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어 균도관을 페르난지뉴의 역할까지 시키고 그리고 페르난두를 쓰지 않을까 싶긴 해. 호이딩 역할로 페르난두. 긴도간 자체야 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많죠.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어, 긴도간한테 페르난지뉴 역할을 맡기고 페르난두한테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네.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공격수가 문제죠. 제로톱을 가느냐 아니면 이에나초를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난번에 어떤 경기였죠? 맨유 경기였나요? 이에나초 썼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공했고 이에나초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에나초 선수가 최근에 경기에 나온 적이 없어서 호흡이 어떻게 될지가 요 경기 나왔어. 후반 교체. 아 후반에 나왔죠. 후반 교체로 나왔어요. 교체인가요? 교체가 아닌 교체죠. 아, 스톤스랑 교체해서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판에 지고 있으니까 스톤스 빼고 공격에 다 쏟아 부은 거였는데 네, 공격으로 싹 쏟았는데 아 네 스톤스 선수가 저는 이번 맨시티가 이적 시장에서 좀 너무 오버페이한 게 아닌가 오버페이한 것 같아요. 스톤스는 네. 지금 스톤스가 주전으로 나올 만한 맨시티의 주력으로 나올 주전으로 나올 만한 선수인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선수죠. 선수가 없으니까. 콤파니 선수가 부상인가요? 네, 부상입니다. 빨리 부상에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부상 복귀하자마자 두 경기 뛰고 부상 당했잖아. 아, 맞다. 빨리 부상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톤 선수가 아니, 근데 콤파니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펩 밑에서 뛴 게 몇 경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펩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발밑 좋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발밑 좋은 수비수 그런 거에 적합한지도 모르겠고 또 근데 네.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성적을 따져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톤스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긍정적인 시선은 딱 이건 것 같아요. 피케 맨유 시절을 보는 것 같다. 다시 딴 팀 가면 살아난다? 어? 그건가? 딴 팀 가면 살아난다고? 아니 팬 밑에서 살아나겠지. 아니면 다시 아스날 다시 에버튼 가서 살아난다? 에버튼으로 보내면 다시 보내면 아니 뭐 피케도 팬 밑에서 살아났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피케도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서는 뭐 이상한 데서 볼 끌다가 저기 잭 뭐냐 뺏기고 그쵸. 그러다 그러니까 막 퍼거슨이 짜증내서 보냈는데 짜증내서 보내진 않고 그냥 아무튼 그냥 보냈는데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돼버렸어. 네, 지금은 뭐 바르셀로나 회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그 바르셀로나 이따 얘기할까? 아무튼 이따 얘기하죠. 네. 이따 얘기해요. 이따 얘기할까? 아, 자, 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네. 아니요? 없죠. 없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지? 2P의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중간에 저희가 사담으로 했기 때문에 2P의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저희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엘클라시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